조선에서 범철나무 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.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는 창성 이깔나무, 수산나무를 비롯한 산림복구에 필요한 수십 종의 2,500만 여구리의 나무모를 자리오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. 자강도에서는 나무모를 지난해보다 3,500여만 구로 더 생산했으며 함경북도의 시, 군 양묘장들에서는 수백만 구리의 튼튼한 나무모들을 기원했습니다. 황해북도에서는 범철나무 심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근 20일 동안에 3,200여만 그루의 나무를, 함경북도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만도 2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. 농군맹 일꾼들과 농군맹원들은 범철나무 심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66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각지에서는 범철나무 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